모리타니 이슬람공화국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 비단단장인 신홍철 부상이 4월 27일 이 나라 외무 및 협조상인 이살쿠 울두 아우마두 이지드 비우를 의례 방문했습니다. 신홍철 부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75년 5월 모리타니를 공식 방문하시어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데 대해서와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둘이에 굳게 뭉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이룩하고 있는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확대 발전시켜 나갈 때 대하여 강조했습니다. 이살쿠 울두 아우마두 이지드 비흐 외무 및 협조상은 위대한 김일성 주소께서 모리타니의 독립 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송라여 주신 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모리타니와 조선이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주적 발전을 지향하는 평화의 호 국가들로서 허상 리의 관계에 맞게 두 나라 사이의 협력과 조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의향을 표시했습니다.